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1일 벨지코 왕국 국왕 필리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벨지코 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국왕과 벨지코 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벨지코 왕국의 번영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